있어. 함께 걷던 그 여인을 떠나가고 빛 속에 나만 혼자 외로이 서 있네.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내 모든 걸 바쳐야 해. 빗물이 눈물 되어 흐르지 않도록. 속에 남아